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마매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생명진리 은혜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상고해 본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같은 본문으로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를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남은 자의 구원, 즉 이스라엘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 얻을 자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당연히 언급되면서 믿음이냐 행위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나눈 말씀이고 이런 교훈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모든 그러한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문구들을 찾아서 같이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선 로마서 9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음이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심이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맞죠?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여기에서 그쳤다면 바울의 주장은 한갓 인간적인 것이 되었겠지만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의 존재로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올바른 해석이고 또 바른 소개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진정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로도 설명했습니다. 주. 이제 로마서 9장 28절 말씀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신다는 교훈도 역시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즐겨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 놀라운 사실을 더욱더 열심히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의입니다. 의.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에서의 의는 곧 율법입니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에서의 의는 누구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의인 율법의 축복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조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30절은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31절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 그 자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33절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는 곧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부딪히는 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돌에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힐 돌로 여겼으니 저희에게는 생명이 아니고 멸망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로서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는 모든 문제를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생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를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으니 해결할 방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반석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로 인해서 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온전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 예수는 또 의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의를 좇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이것은 분명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치는 반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치게 되는 모든 것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평탄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은총을 입었으니 저희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